돌아올 줄 몰랐었다. 이렇게 만나기 전에 날 두고 떠난 뒤 소식한 건 전해오지 않았다. 늦은 시간이 곳에서 초라하게 너는 혼자 앉아있구나. 어떤 사연 간직한 채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.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린 눈물로 모든 것이 알 것 같구나. 곳에서 초라하게 너는 혼자 앉아있구나. 어떤 사연 간직한 채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.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린 눈물로 모든 것이 알 것 같아.